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대외 로스통신, 스푸트니크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대공보, 문해보,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 윈남신문 하노이 모이,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미국의 UPI 통신, 인터넷 통신 NK 뉴스, 일본의 교도통신, 브라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르시아 베르데,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로스통신, 민주공고통신, 네팔신문 아르판,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조선과의친선협회 볼스가지부, 백두산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와 조선인민군 제1344 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로스통신,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 브라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르시아 베르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가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